계속해서 너에게 날 보여줄 거야. 계속해서 너에게 또 바랄 거야. 처음부터 난 너였어. 너면 됐어. 이제 아쉬울 필요도 없어. 어차피 Tell her she's fine. 이제라도 널 또 볼 수 있다면 다 됐고 지금 널 향한 모습의 행동 어떤 뜻인지 넌 알지. 얘 모른 척해봐도 내가 보면 알지. 너 내가 너 결국에는 너인데 나한테는 너인데 어쩌겠어 또 결국에는 너인데 나한테는 너인데 너도 알지 또 나도 어제 너